우리나라 등명전권대사가 11일 몽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께서 할투막인 바뚜톨가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홍규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기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고 또한 몽골을 방문한 조선의 고위급 대표단들을 만나는 과정에 조선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